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해피데이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낙낙 낙낙 문 좀 열어줘. 어? 누구지? 누구세요? 나야, 나야. 누구야? 내 목소리 듣고 또 모르겠니? 아! 여러분들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을 때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요.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모습을 알고 또 자주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대고 넉넉하면 어떻게 하겠나요? 오늘 찬양 속에서 알아보죠. 방금 듣고 오신 찬양은 어린이 구한 찬송 보라 보라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는지 알 것이에요. 교회에서나 집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매일 그분을 만날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기 원하시니까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이랍니다. 오늘 그런 축복된 일이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라, 보라.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이 없거나 혹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산을 썼는데도 비를 맞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은 많은데요. 그럴 때 집으로 들어와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래요. 아마도 무척 상쾌할 거예요. 오늘 암송성구도 깨끗한 어떤 것을 입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 곁에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에베소서 신약성경에 있는데 차분히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4장 24절. 다 찾았으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그래도 되겠죠? 네, 그럼 시작!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도록 한다라는 그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요.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할수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란 무엇일까요? 네, 의는 바른 것을 의미해요. 진리는 진실된 것이고요. 의로우시고, 즉 바르시고 진리시며, 즉 진실하시며 거룩하신.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은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와,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이미 된 듯한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의롭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답니다. 꼭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이 또 반복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손동작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반복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손동작 구어는요,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손동작 구어는 뭐라고요?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빨간 티셔츠라고 외치면, 빨간 티셔츠 입은 어린이들만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암송 성구 주소부터 읽는 거예요. 또 중간에 모자 쓴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이어서 똑같이 읽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네. 이렇게 올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노란 티셔츠 입은 친구만. 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해요. 주소를 번쩍 들어 올리고 있네요. 자,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운동하시는 친구들. 이번에는 운동하시는 친구들이, 와, 저요! 하면서 두 손을 번쩍 올렸어요. 우리 운동하시는 친구들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번에는 청바지 입은 친구들 처해하면서 또두 주먹을 위로 올리고 있네요. 그래요. 두 주먹을 위로 올린 청바지 입은 친구들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읽자라고 권해줄 수도 있겠어요. 한 주간도 활기찬 암송 시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난주 찬양을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일까요? 우리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의 곳곳에 가서 교회를 돕고 교사를 훈련하려면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해요. 어린이 전도와 교사 훈련을 위해 사역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 훈련 장소를 빌려야 해요. 그런데 훈련 장소를 빌리기가 쉽지가 않고 장소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도 많이 내야 한대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호주를 위해 기도한다면 호주 현지에서 돕는 것과 똑같아요. 또 미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교회에 계속 출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해야 선교를 또한 잘할 수 있어요. 용돈 관리도 잘해야 하고요. 뭐니뭐니 해도 호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책도 보시고 호주가 어디에 있는가 지도도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이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호주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호주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무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 것이랍니다. 그럼 선교사가 되어라 이 찬양 듣고 코리 만나러 가볼게요. 지난주 코리텐붐 제2장 행복한 가정 첫 번째 시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해피의 친구들, 지난주에 코리가 아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 기억하군요. 아버지와 함께 시계를 고치기 위해 부품 파는 특별 상점에 갔었죠. 또 그곳 역 근처에 있는 시계도 구경하였어요. 코리는 왜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왜냐하면 코리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코리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군요. 친구처럼 아버지와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코리네가 더욱 행복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바로 코리네의 가족은 손님들을 언제나 환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코리네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이제 행복한 가정, 그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는 흥미있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그들과 관계없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손님들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모든 대화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를 다 마쳐갈 때두 명의 손님들은 아버지께서 성경의 몇 구절들을 읽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손님들 중에 한 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와 단둘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일터로 가세. 라고 아버지 텐붐이 말했어요. 함께 이야기하신 후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자주 경험했을까요? 아버지가 고장난 시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를 때, 어머니가 아프실 때, 그리고 누군가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러한 때에도 그들은 주님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배웠어요. 그것이 돈에 대한 문제이든, 아니면 질병에 대한 문제, 아니면 슬픈 일이 일어났거나, 혹은 누군가가 그들을 심하게 다루었을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야 할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걱정, 근심 등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건데요. 그때조차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우리 찬양 한곡 듣고 이어서 코리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더 이상 걱정하지 아들이 함께 듣고 오죠.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돈이 많고 값비싼 옷을 입을 수 있고 멋진 장난감을 사고 먼 곳에 가서 오랜 휴가를 즐길 수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슬플 때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을 할수 있는 돈이 없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다른 어린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셨지만 또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언젠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감사드려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만약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신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코린의 가족을 통해 우리 모두 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네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준비한 어린이 구원 찬송, 이 찬양 듣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죠. 저큰 선민, 어린이 구원 찬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안나 승모뿐만 아니라 집에는 두 명의 다른 승모들이 있었어요. 뱃승모와 젠수 승모였어요. 아이들은 뱃승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였어요. 물론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가끔씩 버릇없이 굴곤 했지만 뱃승모는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렸나 봐요. 코리나 배씨가 식탁에 늦게 오면 배승모는 원로시네 아이들은 늦게 오는 법이 없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코리가 계단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원로시네 아이들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라고 했어요. 그들은 결코 코를 훌쩍거리거나 손이 더럽다든지 구두가 단정하지 못한 일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사실 뱃속머는 쉬운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부유한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뱃속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뱃속머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템붐의 어머니는 뱃속머에게 항상 잘해줘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젠스 숙모는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4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젠스 숙모 역시 텐붐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에요. 그녀는 아주 명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온종일 일했답니다. 또한 책도 쓰고 시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젊은 연인들을 위한 월간지를 편집하기도 했어요. 젠스 숙모는 매달 얼마 안 되지만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주는 연금을 받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 간직하지는 않았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옷을 사주곤 했답니다. 이따금씩 새 옷을 입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죠? 하지만 젠스 숙모가 옷에 대하여 너무나 취향이 단순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논리와 배씨는 특히 젠스 숙모가 또 다른 우중충한 회색의 옷이나 다른 소녀들이 쓰지 않는 모자를 사들고 집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 모든 소녀들은 모자를 썼거든요. 그것을 별로 상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콜이었어요. 그래서 젠스 숙모는 대부분의 모자와 옷들을 코리에게 주었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코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아이인 듯한데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하며 감사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